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보람 있는 게 많이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만큼 귀하고 보람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은 내가 남을 좌지우지하고 조종하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 참된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참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영향력은 뭘까요? 선한 영향력. 앞을 못 보는 한 맹인이 밤에 한 손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습니다. 맹인이. 그 어떤 사람이 이 맹인과 마주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있어요. 그 말하기를, 이 맹인에게, 당신은 정말 어리석소. 아니, 앞도 못 보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이때 맹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등불을 보고 나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바른 길을 가도록.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란 내게 있는 이 불을 밝혀서 타인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삶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감리교를 처음 만든 웨슬리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뭘 좀 빼앗으려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화가 난 강도가 이 웨슬리 목사님을 두들겨 패고는 돌아서는 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강도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한 신사가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10여 년 전에 몹쓸 짓을 한 그 강도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제 등 뒤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서 결국에는 제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웨슬리는 자기를 때린 강도에게 그 강도가 바른 길을 가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까지 내 인생에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였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또 나는 과연 지금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스승입니다. 교사입니다. 선생님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강수지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 강수지 씨는 원래 이 고전 무용을 하다가 아주 뒤늦게 발레 입문을 해서 아주 처음에는 이 발레가 너무 어렵고 어떤 때는 지겹고 그래서 아주 열등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수지 씨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까지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나이 많은 캐서린이라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열등감에 빠져있는 강수지 씨를 만날 때마다 말해주기를, 너는 팔다리가 길고 예뻐서 조금만 노력하면 멋진 동작을 만들 수 있단다. 너의 동작들은 한편의 시와 같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강수지 씨가 이 선생님의 말에 늘 힘을 내서 여러분 발톱이 빠지고 발가락이 뭉그러지기까지 그렇게 맹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가지는 영향력은 한 사람의 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전하고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승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일생을 다하도록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줄 스승이 필요한데,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참된 스승을 찾기가 매우 어렵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이세요.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스승 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스승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스승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디부터인가 하면 13장부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앞쪽으로 가셔서 1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13장,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불과 9시간 뒤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마음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걱정하시는가? 이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14장 1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염려하신 나머지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나시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우왕좌왕할지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떠난다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분을 소개하세요. 당신이 떠나가시면서 한 분을 소개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한 분을 보내주옵소서. 이 사람들을 위해 보내주옵소서. 그게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보혜사.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옆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부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저 높은 산을 등정하려면요 아무리 산악 전문가라도 절대로 혼자서는 그 산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7,000m, 8,000m 되는 고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서 다치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험하고 높은 그 산을 능히 오를 수 있도록 무거운 짐을 지고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동행하면서 옆에서 계속 돕는 이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셀파입니다. 셀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유능한 등반가라도 이 셀파가 옆에서 돕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한 산도 이 셀파가 옆에서 함께 동행하며 도와주면은 그 산을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 히말라야 높은 산을 등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란 이 인생이란 고산 역시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도 오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이 인생의 고지를 오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든든한 셀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꽉 붙들어주시는 인생의 셀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보혜사, 보혜사는 바로 인생의 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가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실 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 성령이 무엇을 하시느냐? 그 성령은 보혜사, 우리 인생의 셀파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심으로 성령이 계신 사람은 절대로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 학살 기념관 앞에 유태인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한 남자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의 남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저 폴란드인인데 코르자크라고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래요. 코르자크. 이 히틀러의 독일 군들이 폴란드에서 3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하루는 폴란드 한 초등학교에 독일군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유대인 표시를, 이 별 표시를 단 아이들을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표시를 한 아이들이, 유대인 아이들이 벌벌 떨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이 코르다크 선생님을 끌어안았어요. 독일군이 선생님에게 물러나라고 했지만은 선생님은 아이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독일군은 울며 메어 달리는 이 아이들을 강제로 트럭에 태웠는데 그때에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껴안은 채로 트럭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트럭이 독가스실로 가는 것을 직감한 아이들이 극도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선생님이 너희들과 함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선생님이 함께 갈게. 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다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니? 놀랍게도 아이들이요, 다 일찍, 네, 편안해요. 편안해요. 그리고는 그 코르다크 선생님은 아이들을 꼭 껴안은 채로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들의 선생님,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그 선생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함께 가시겠다는 그 말씀을 할 때 그 끔찍한 공포의 가스실의 공포를 이겼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겼습니다. 네, 선생님, 편안해요.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약속에 여러분 굳건히 서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 되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 되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 이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우리가 이제 감리교인데요.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됩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올더스케이트 사건입니다. 올더스케이트 체험입니다. 그날 웨슬리 목사님은 저 런던의 올더스케이트라는 그 거리에 한 집회소에 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일기를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 이 웨슬리는 일생 일대의 전환이 되는 회심을 그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웨슬리가 무엇의 은혜를 받았느냐? 유명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한 평신도가 나와서 이 로마서 주석, 로마서의 아주 어려운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어려운데 그 로마서의 주석 서문이니 얼마나 어렵고 딱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듣는 중에 한 구절이 마음에, 이 웨슬리 마음에 꽉 박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한 확신으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날 웨슬리가 회심한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때 나는 올더스케이트의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이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런 일기를 적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웨슬리가 목사님이었는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겠냐고요. 모르긴 몰라도 수도 없이 들었을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웨슬리 마음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환하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확신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보혜사 곧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환하게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그는 무엇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지금 당장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기를, 아유, 나는요, 저는요, 성경 지식이 짧아서 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성경이 당장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로 인도하세요.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달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던 진리가 깨달아지고 전에는 긴가민가 했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 확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 뭐지요? 사복음서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들이 복음서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펠. 여러분, 이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막 설교하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저 여러분 국회의 그 속기사처럼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열심으로 기록을 아닙니다. 기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언제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곧 오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번쩍 들 생각이,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들과 사역들을 기록해 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을 들었던 그 사역을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 말씀과 이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듬어서, 기억을 더듬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기억을 더듬어서 적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자들 기억에, 그 기억에 의존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면 그 기억이 믿을 만한가? 그게 여러분 이미 30년 전, 40년 전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제자들은요, 배운 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걸 다 기억했습니다. 마태도 기억했고, 마가도 기억했고, 누가도 기억했고, 요한도 기억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오늘 26절에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14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떠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너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이 계속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뭡니까? 연약함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꾸 넘어져요. 자꾸 쓰러집니다. 왜 쓰러집니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습니까? 그는 저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철저했던 다윗도 육신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은 돌아서면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낙심을 합니까? 시험이 오면 내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기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데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연약함을 체크하는 분이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면 성령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체크하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학교에 톰슨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톰슨이라는 선생님 반에 테디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테디라는 아이는 항상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또 눈은 항상 졸린 눈입니다. 흐릿합니다. 초점이 없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외모는 늘 엉망입니다. 머리 헝클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톰슨이라는 선생님마저도 솔직히 이 테디를 볼 때 좋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한 번은 성탄절에 반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이 테디라는 아이의 선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선물을 풀어보니까 테디의 선물은 이 모조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인데 알이 몇 개가 빠진 누가 쓰던 그런 팔찌입니다. 그리고 누가 쓰다만 향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들이 대본에 놀리면서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이를 좀 민망해 할까봐 얼른 이 팔찌를 끼고 또 향수를 뿌리고는 야 냄새가 아주 좋지 않느냐? 그 아이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 모습에 테디가 마음이 흐뭇해했어요. 아이들이 다 집에 가자 이 테디라는 아이가 마지막 남아서 선생님께 와서는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께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제 선물을 선생님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뻐요. 알고 보니까 그 팔찌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의, 그 엄마의 팔찌였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엄마의 그 가장 귀한 유품을 선생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아이를 돌보지 않고 내가 이 아이를 무시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후로 이 선생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아이들에게 정성과 헌신을 다하는데 특히 이 테디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테디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선생님이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테디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수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를 2등으로 졸업하는데 선생님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수년 만에 제가 고등학교를 2등으로 졸업하는데 선생님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4년이 지나 편지가 오기를 선생님 제가 대학과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4년이 지나 또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로서 제가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제 결혼식이 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제 어머니의 빈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감동하는 마음으로 그날 결혼식에 갈 때 옛날에 받았던 그 알이 빠진 가짜 팔찌를 끼고 옛날에 그 아이가 주었던 그 향수를 뿌리고 그 결혼식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과 아이가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우리 인생을 종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능히 도우십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